떨리는 두 손을 내게 묶여버린 채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다 잊혀져 버릴 것 같아 yeah. 다 깨어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괴로워 always 우울할 때면 어느새 또 나도 모르게 너를 찾아 헤매는 내가 너무 미워져 바보처럼 또 울고 있으면 밤에 내 맘이 전을 찍어봐 나에게도 다시 봄이 올까요 아름다운 꿈 맘에 꽃이 필까요 이 차가운 지나칠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 yeah 떠나가면 자리가 아직은 내게는 크지만 뭐 yeah 찬바람이 지나가면 내 맘에도 봄이 오겠지 뭐 우울할 때면 어느새 또 나도 모르게 너를 찾아 헤매는 내가 너무 미워져 바보처럼 나에게도 꼭